아름다운 속눈 사나 장사숨은 이강산을 수백 년을 지켜왔네 서눈사의 명승구찰 그 옛날에 본 대로인데 꽃마다 절경이라 그림 같은 풍경 지금까지 본대로운데 추나추동 사계절이 그림 같은 풍경일세 아 그리워서 내가 왔다 못 잊을 서는 사나 곳곳마다 절경이라 그림 같은 풍경일세 아 그리워서 내가 왔다 못 잊을 서는 사나